가을엔 들고 치고 싶어라. 빈 마음 하늘을 가득히 채워 이웃과 나누면 기도가 되는 바람 들고 치고 싶어라. 당신의 크신 손이 불을 놓아서 산천에 타오르는 붉은 단풍이 산을 넘은 바람이 기침을 하면 더 붉게 타오르는 나의 기도여. 앞에 긴 반발 키며 결국은 사랑을 짜고 싶어라.